태양은 아니네. 너의 멋대로 중심이 돼. 제 멋대로 굴면 안 돼. 어떻게 한순간에 떨림이 소리 없이 너의 두 눈을 가리네. 너의 젖자로 흘러가네. 내게 상처를 주면 안 돼. 내 인생과 마음 하지 그래. 뭐 그게 참 당연한 듯이 어리석게 너에게만 맞춰왔던 게 날 괴롭히네. 마지막까지 부를게. 할 말이 없어 go away. 명이 더 필요해. 화를 내도 내 맘 아프다니까. 넌 맘대로만 해봐라. 난 언제나 너너너너 해. 난 언제나 나나나 해. 이야야 이야야 네 맘대로 중심이 돼. 너너만 생각해. 그러고 너너너나 해. 이야야 이야야 네 맘대로 굴면 안 돼. 맘대로만 해. 에이. 밤을 세워버렸어. 차갑게 식은 어리다. 너의 태도가 이해 안 돼. 이젠 조금씩 지쳐갔네. 이젠 너도 내 별 챙기지. 너 없다고 무너질 내가 아니네. 너의 품에서 벗어날래. 내 멋대로 살아갈래. 내가 맞춰야 돼. 에이, 매번 달성해. 매 이런 식으로 매일 반복돼. 나의 호의 애도 너의 권리만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지. 뭘 그렇게 놀래. 당연한 얘기인데 화를 내도 내 맘 아프다니까. 네 멋대로만 해. 난 언제나 너너너너 해. 난 언제나 나나나나 해. 이야야 이야야 네 멋대로 중심이 돼. 너너만 생각해. 그래도 너너너나 해. 이야야 이야야 네 멋대로 굴면 안 돼. 멋대로만 해. 너너나 해. Let me try my